우리 시간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복음이라는 말씀을 여러 표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그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서는 말씀을 강론하면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은혜의 복음이다. 구원의 복음이다. 영광의 복음이다. 화평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런 여러 표현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너무나 중요하고 나아가서 방금 표현한 그 복음의 의미들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은 바로 구원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간은 성경의 몇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 먼저 하기로 하고 또 다음 시간은 더 세밀하게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결과로 죄와 사단과 죽음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친서로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율법의 원본이 기록된 나아가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의 존재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판에 있는 그룹한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인 율법이 깨어져 버렸고 나가서 외적 형상까지라도 일그러지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잊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 죄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본성이 타락해버리고 종신토로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사슬에 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지어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스스로 마음속에 심겨진 죄의 씨앗을 제거할 능력도 없고 생명인, 영생인, 의인, 거룩함인 율법과 조화될 수도 없고 스스로 죄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참담한 누가일장의 말씀처럼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 인류의 조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화평의 복음, 복음으로 아담과를 찾아오셔서 주신 성경 가운데 일명 숱한 사람들이 거론하는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은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게 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을 방금 말씀처럼 여러 사람들이 거론하는 원복음이다. 원래의 복음이다. 처음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여자 사이에 사단과 타락한 인류 사이에 또 사탄의 후손과 하나님의 참 백성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 원수, 적의를 두리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휴대소망 115페이지 말씀 보시면 이 선포는, 이 선언은 이 선포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의지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뜻인데요. 이 선포가 있은 이후로 사단은 자기가 세상에 대한 절대적인 통치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마음에 사탄의 지배에 대항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풀이해드리면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인간은 절대적으로 마귀의 통치에 복속되었습니다. 아무리 원하지만 스스로 죄의 권세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은 원하지만 우리가 죄가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마귀의 세력에서 마귀의 능력에서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와 친구가 되어버렸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마귀의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어도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 사슬을 끊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지어서 죄의 권세에 복속된 인간을 죄를 대항하고 마귀를 대항하고 죄를 거슬리고 죄에서 벗어나고 마귀를 원수처럼 여겨서 죄를 죽기보다 싫어하고 죄를 혐오하고 죄를 그렇게 가증하게 여기면서 죽었으면 죽었지 죄를 절대적으로 짓고 싶지 않은 강력한 죄를 증오하는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하는 죄와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마음속에 이 약속을 통해서 그런 사람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불러 넣어주시고 그런 소원을 창조하셔서 그런 소원을 만드셔서 그런 소원에 하나님 능력이 연합하여서 죄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능력이 선포된 사실을 사단은 감지하게 되었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생애를 통해 나타난 은혜를 의미하는데 하나를 언급해 드리면 십자가에 나타난 그분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나아갈 때 십자가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면서 십자 앞에 나아갈 때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내가 높이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불순종의 자식들입니다. 사단에게 끌려갑니다. 끌려다닙니다. 누구도 그 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마귀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강력한 마음을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인이 그분께 끌려갑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마음속에 죄인의 마음속에 죄를 싫어하고 죄를 뉘우치고 죄를 회개하고 의를 사모하고 그분의 사랑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분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첫째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분께로 끌려간다. 예컨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단이 자신의 깃발을 교회에 꽂고 골골 졸고 있다. 사단은 자신의 모든 진영을 다 확보하여서 교회에 깊숙이 역사하지만 사람들은 별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사단은 죄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의 마음속에 이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심지어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고 그들이 이 복음의 필요와 이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 사단이 그들에게서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심오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의 완성, 은혜의 복음의 마지막 국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혼이 완전히 철저하게 마무리해서 우리를 저로부터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지금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그 지성소에서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만들어서 죄가 무엇인가 오해를 시키고 복음에 대한 무엇인가 오해를 시켜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 차차 새 천사의 기별을 다루면서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 의미를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주신 약속인데 이 선고는 사람과 사단 사이에서 전쟁을 예언했을 뿐 아니라 큰 원수의 세력이 최후에 부서질 것이 선포된 복음이었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강한 적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수 없지만 그들은 최후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사단은 자기와 여인, 자신의 자손과 여인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이 있게 되리라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인간의 본성, 인간의 품성을 타락시키는 자신의 사업이 방해를 받을 것과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이 그의 세력을 저항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참 중요한 말씀.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서 죄의 권세하에 종이 되어버린 인간. 종은 자유가 없죠. 종은 평생 종으로 살다 끝이 나버립니다. 이런 종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그 사단이 주인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의 나라에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했는데 어떻게 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의 본성을 타락시키고 본성을 타락시켜서 인간을 죄로 지배하기 원하는데 그 사업에 방해를 받을 것과 또요? 죄의 권세의 영혼이 종이 되어버린 인간의 마음속에 죄를 저항하고 마귀를 저항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준비한 어떤 수단을 마련하여 수단을 붙잡아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을 마귀가 보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하나 정리를 해드리면 십자가를 참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집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는 죄 있는 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권세를 끝나게 하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서 죄의 세력을 끝을 나게 하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내 속에서 마귀의 권세, 마귀의 통치를, 죄의 권세를 내 밖으로 몰아내셔서 나를 나중에 공부할 것입니다. 의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께서 지배하여 다스리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능력의 복음이 십자가입니다. 차차 상세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창세기 3장에서 이 말씀의 의미, 원수가 되게 하겠다. 좀 더 쉽게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회개를 주겠다. 회개를 주겠다. 회개는 뭔 뜻입니까?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가. 어떻게 죄인이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스스로 회개도 할 수 없는, 스스로 죄를 버릴 수도 없는, 스스로 죄에서 떠날 수도 없는, 스스로 죄의 세력을 깨뜨릴 수도 없는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원수가 되게 하는, 그 죄를 정말 회개하는, 무슨 뜻입니까? 죄에서 떠나게 하는,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복음. 그걸 이 부모님 말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우리 마음속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참 진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서 죄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과 회개의 마음이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정말 이 죄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약속을 믿고 그분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를 끝나게 하는 약속을 붙들고 그 구원의 수단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복음이 이 복음입니다. 거듭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 말의 의미를 깨닫고 약속을 의지해서 양의 피를 의지하고 온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는 순간 즉시로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아버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 속에 죄의 권세가 끝이 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나중에 성화를 설명할 때 주어지는 그 경험이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지금 이 복음을 통해서 과거에 지은 그의 불순종의 죄, 마귀가 그들 통치하는 그 세력에서 마귀가 추방당하고 죄가 제거되어지고 그 속에 예수께서 임하시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아브라함과 아담과 하와가 어제 말씀처럼 그 거듭날 경험을 유지해야 되겠죠?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종신토록 에녹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1844년 10월 22일 조사 심판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죄가 도말되었고 구원을 받아버렸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의미입니다. 마저 읽어드리고 이 성경 구절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사람을 타락시키는 자신의 사업이 방해를 받을 것과, 그래서 사단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계속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 별로 장애거리가 없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 뭐 별로 방해거리가 없었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다시 사탄이 욥의 탄생, 욥의 존재를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사업이 방해를 받거든요. 자신의 통치권에서 지배를 안 당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자신의 지배를 당하는데 욥은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뭐 하는 것입니까? 쟁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설명합시다. 그런 뜻입니다. 욥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한 복음을 욥도 경험하여서 욥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은 침례 요한의 존재를 그렇게 싫어했대요. 성질이 났대요. 왜요? 요한은 자기 제배를 안 받거든요. 뭘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인간이 믿음으로 그 복음을 붙잡게 되어질 때 마귀는 자기 세력이 뭐? 방해받을 것과 그 다음 패배할 것을 알았다. 이거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입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거는 사전적 정의에 불과합니다. 기쁜 소식인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왜 죄를 승리하지 못합니까? 왜 저를 용서받지 못했어요? 왜 거듭나지 못합니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론에 불과하고 사전적 정의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왜 예수님을 거절하고 못 박아 죽입니까?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왜 이사야가 복음의 사도인데 왜 톱으로 키워 죽임을 당합니까? 왜 복음을 선포하는데 왜 열두 제자가 이방인도 아니고 동족에게서 미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합니까? 왜 마지막 교회가 복음을, 예수를 교회 밖에 세워두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전적 정의로 기쁜 소식 정도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에게 복음은 싫습니다. 반대를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재림 교인들에게 복음은 싫습니다. 복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차차 그런 말씀을 심오하게 깊이 있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구원의 경륜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사단은 사람을 타락시킴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높은 위치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고 그의 천사들과 함께 기뻐했다. 이 의미도 참 깊은데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타락한 인간의 지점으로 내려올 것을 마귀가 들었을 때 너무 기뻐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복음을 실현하여서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위치에 내려온다는 구원의 경륜을 마귀가 알고 듣게 되었을 때 마귀는 기뻐 날뛰었다. 왜요? 잘 되었다. 100% 예수님을 이길 줄을 마귀가 알았거든요. 이것도 내용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인성으로 오셔서 마귀를 승리하시고 죄를 이기시고 한 번도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복음을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입니다. 또 이 말씀의 의미는 인류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린 마귀에 대한 선고인 동시에 예언이었고 이 말씀은 종말까지 각 시대에 미치는 대쟁투를 미리 보여주는 선고였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인기가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정의는 복음을 가진 교회는 세상에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과 원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의 의미도 차차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이 시간 간단하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의미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선고를 듣게 되었고 죽음의 선고를 듣게 되었고 선고를 들었지만 아직 죄의 진상을, 참상을, 죄의 결과를 속임당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속함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서 마귀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사마의 권세에서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 능력, 그 피를 통해서 너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을 선보당하고 그 기별을 이해하게 되어서 나아가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의 결과로 최초로 짐승의 죽임당하는 장면을 실제 목도하고 경험하면서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죄 없는 주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죄의 속함과 죄의 구원의 복음을 실제 그들의 눈앞에서 양의 죽임, 짐승의 죽이는 장면,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장면에 제사를 드리는 경험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진정한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를 증오하는, 마귀가 원수되게 하는, 즉개심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회개도 할 수 없는 아담과 하와가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다른 차원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도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하여서 진정한 죄에 대한 즉개심, 증오심, 형오심, 통해 애통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흑암에서 광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의 나라로 옮겨지는 속박에서 종된 상태에서 자유와 하나님의 아들의 경험으로 이르는 경험 이 복음이 경험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